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김영하, 그림 김창희의 펠레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펠레는 자기가 가진 재능과 노력을 축구에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3회 우승, 92번의 국제 경기에서 97골, 평생 1363경기에서 1281골을 넣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지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의 꿈은 펠레처럼 되는 것이에요. 펠레는 뛰어난 축구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으로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펠레의 축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1940년 10월 23일 밤 브라질의 작은 도시 트레스 코라송이스에서 태어났단다. 가난했던 우리 가족은 장남인 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 이 녀석은 훌륭한 축구 선수감이야. 다리가 정말 튼튼하다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나중에 의사나 판사가 될 거예요.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축구선수로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는 내가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기를 바랐단다. 그러나 어머니는 낮에는 축구선수로 뛰고 밤에는 병원 조수로 일하는 아버지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봐. 집안에 가난한 축구선수는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나는 브라질 빈민가의 여느 아이들처럼 아침에 눈만 뜨면 축구를 하고 놀았단다. 그런데 가난한 동네에 축구공이 있을 리 없겠지? 친구들과 헌 양말을 뭉쳐 차곤 했단다. 아버지가 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것처럼 나도 7살 때부터 구두 닦기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야 했어.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단다. 집에 돌아오면 축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비록 헌 양말로 만든 공을 차긴 했지만 말이야. 어린 시절 내 축구 선생님은 아버지였단다. 패스를 할 때는 공을 어떻게 차야 하나요? 수비수를 잘 따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나는 아버지에게 간단한 킥에서부터 트래핑, 드리블, 헤딩 같은 축구의 기본 기술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단다. 자기가 공을 넣는 것보다 동료가 공을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훌륭한 기술이란다. 아버지 말씀은 개인기를 뽐내기보다 게임 메이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어. 나는 축구를 하는 내내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단다. 10살 때 친구들과 9월 7일의 클럽이라는 길거리 축구팀을 만들었어. 브라질 독립기념일인 9월 7일을 기념하여 만든 거야. 브라질에는 길거리 축구팀이 굉장히 많아.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선수들의 실력이 널리 알려지면 프로 축구팀의 감독들이 경기를 직접 보러 오기도 해. 여기서 눈에 띄면 유소년팀에 뽑혀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길거리 축구팀 아이들은 프로 축구팀 감독의 눈에 띄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을 찬단다. 자, 이제 우리도 축구팀이 생겼으니까 브라질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겐 제대로 된 축구 장비가 전혀 없었어. 축구공, 양말, 축구화, 셔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 하지만 돈은 쉽게 벌리지 않았지. 마침내 기차역 앞에서 땅콩을 파는 게 제일 낫겠다는 데 뜻을 모았어. 그런데 땅콩을 어디서 구하지? 없으면 훔쳐야지 뭐. 우리 축구팀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해. 여기서 도망치면 비겁한 놈이야. 도둑질을 하자는 말에 몸과 마음이 덜덜 떨렸어. 가족의 얼굴도 차례로 떠올랐지. 하지만 비겁한 놈이 되고 싶지는 않았단다. 우리는 땅콩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에서 땅콩을 훔쳤어. 어른들 눈을 피해 땅콩을 훔치는 일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였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어. 우리는 땅콩을 마을 뒷산의 동굴에 숨겨놓기로 했단다. 땅콩을 동굴 안에 쌓아놓고 잽싸게 빠져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동굴 입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 동굴 안에는 아직 한 친구가 남아있었어. 큰일 났어! 어떡하지?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하는 수 없이 어른들에게 알렸어. 어른들이 커다란 삽으로 무너진 동굴 입구를 파헤치고 친구를 간신히 찾아냈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 우리는 땅콩을 버려야 할지 팔아야 할지 망설였어. 친구가 죽은 마당에 땅콩을 판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 걔도 우리가 축구를 계속하기를 바랄 거야. 한 친구의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 땅콩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셔츠와 반바지와 공을 샀어. 하지만 돈이 모자라서 축구화는 살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팀 이름을 맨발의 아이들이라고 지었단다. 맨발의 아이들의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어. 그래서 나는 14살 때 아버지가 뛰었던 바키뉴 팀 소속의 유소년 팀으로 가게 되었지. 브라질의 프로축구는 모두 4개 리그로 이루어져 있단다. 바키뉴 팀은 이 가운데 2부나 3부 리그에 속하는 아주 작은 팀이었어. 하지만 전통이 오래되었지. 나는 이제 멋진 축구화를 신고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 쌀, 커피, 설탕 등 먹을거리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돈도 받게 되었지. 우리 팀의 브리투 감독은 패스와 드리블, 헤딩, 슈팅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게 가르쳤어. 그때까지 우리 실력은 프로 선수들의 흉내나내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거든. 브리투 감독은 특히 체력 훈련을 강조했어. 왕복 달리기나 윗몸 일으키기는 기본이고 몸싸움을 기르기 위해 럭비나 미식 축구 선수들처럼 서로 몸을 마구 부딪히고 손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무조건 공을 빼앗는 훈련도 했어. 나는 코피가 날 정도로 힘든 훈련을 받았단다. 하지만 엄격한 브리투 감독의 지도 아래 진짜 프로 축구 선수가 되어가고 있었어. 열심히 훈련을 받은 덕에 내 실력은 부쩍부쩍 좋아졌어. 그러자 산투스 팀에서 나를 오라고 했지. 산투스는 브라질에서 제일 가는 팀이야.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넌 아직 어린애야. 집을 떠나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산투스 팀에 가게 되었다고 하자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셨어. 산투스로 가는 일이 축구 선수로서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아셨으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타향에서 고생할 어린 아들이 걱정되었던 거야. 브리투 감독이 나서서 설득해서야 어머니는 겨우 마음을 돌리셨단다. 헬레는 먼저 유소년 팀에서 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구나. 산토스 팀의 감독은 내가 키가 작다고 해서 유소년 팀에서 뛰라고 하셨어. 나는 자존심이 매우 상했어. 어린애들하고 축구를 하라니. 건방진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어이없게도 10살도 안 된 꼬마들에게 공을 빼앗기곤 했어. 패스고 슛이고 페널티킥이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 내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단다. 그때 난생 처음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두 번씩이나 도망을 꾀하기도 했지. 한동안 풀이 죽어 있었어. 운동장가에 멍하니 앉아 다른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가 많았지. 아, 저렇게 어린 아이들도 축구를 할 때는 무척이나 어른스럽구나. 뜻대로 안 되어도 욕을 하거나 신경질을 부리지 않아. 절대로 서두르는 법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좀 더 겸손해졌어.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지. 그때부터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차분히 앉아 마음을 다스리고 다짐하는 버릇이 생겼단다. 자, 펠레, 너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가 곧 올 거야. 나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었어. 자만하지 않고 밤낮 없이 연습했지. 그러다 보니 팀 안에 친구들이 생겼어. 후배들도 많이 따랐고. 그러자 팀 생활이 즐거워졌어. 나는 유소년 팀에서 축구 기술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갔어. 마음을 다스리면서 연습에 집중하니까 축구 실력도 엄청난 속도로 좋아졌단다. 마침내 성인팀의 선수가 되었어. 15살 때의 일이었지. 하지만 몹시 초조했어. 아직 골을 하나도 못 넣었기 때문이야. 골, 골, 골. 한 골만 넣으면 좋을 텐데. 머릿속은 온통 골 생각뿐이었어. 나는 공을 넣고 싶은 생각에 동료들에게 패스도 하지 않고 몰고 가다가 어처구니 없이 빼앗기곤 했단다. 욕심을 버려, 펠레! 평소 연습한 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감독과 팀 동료들은 나를 믿어주었어. 그럴수록 죽어라 연습했지.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축구장처럼 보였어. 나는 천장에서 공을 갖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상을 하곤 했단다. 첫 골의 기회는 코린티안스 팀과의 경기에서 찾아왔어. 내가 공을 잡자 상대 수비수들이 사자떼처럼 달려들었어. 나는 헛다리 기술로 상대 선수들을 속이며 우리 팀 공격수에게 패스했지. 그러고 나서 평소에 연습한 대로 빈 공간을 향해 달려갔어. 우리 팀 공격수는 슛을 하는 채 하면서 왼발로 슬쩍 나에게 공을 건네주었어. 나는 공이 미쳐 땅에 닿기도 전에 골문을 향해 찼지. 우리 팀 공격수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골키퍼가 공과는 반대 방향으로 넘어졌어. 공은 보기 좋게 그물에 철렁 안겼지. 1959년 9월 7일 첫 골을 기록한 거야. 브라질 독립기념일이자 어린 시절 9월 7일 클럽의 기념일이었지. 내가 첫 골을 터뜨리자 나보다 동료 선수들이 더 기뻐해 주었어. 나는 울컥 감정이 복받쳤지.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단다. 17살이 되었어. 산투스 팀에서 1년 넘게 뛰고 있었지. 그동안 공격수인 센터 포워드를 맡으면서 팀을 이끄는 주전 선수가 되었어. 나는 그 해에 32골이나 넣은 뛰어난 골잡이가 되었고 동료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게임 메이커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단다. 어느새 스웨덴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었어. 브라질 대표팀에 뽑혀 월드컵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랄 수 없는 일이었어. 브라질에는 경력이 10년이 넘는 훌륭한 선수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야. 브라질 대표팀에 뽑히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지. 대표팀에 뽑혀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를 흥분 속에 지냈단다. 마침내 브라질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는 날, 우리 가족은 찍찍거리는 고물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았어.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말했을 때였어. 펠레! 펠레가 브라질 대표가 되었다! 내 아들 펠레! 펠레가! 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셨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나, 펠레가 꿈에도 그리던 브라질 대표팀에 뽑힌 거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모두가 펄쩍펄쩍 뛰었단다. 내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지. 네가 드디어 해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펠레. 그러시면서.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었단다. 사람들은 월드컵을 꿈의 무대라고 부르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국가와 개인의 명예를 위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모습과 선수들에게 열광하는 수많은 관중을 눈앞에서 생생히 볼 수 있기 때문이야.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아. 처음 나선 월드컵이라 마음이 설레기는 했지만 결코 주눅이 들지는 않았어. 사람들은 소련이나 프랑스가 우승할 거라고 했어. 소련에는 최고의 공격수 시모니안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골키퍼 야신이 있었고 프랑스에는 전천후 공격수 쥐스티프 퐁텐과 레이몬 코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공은 둥글다고 하잖아.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축구야. 마음을 푹 놓고 경기에 나갔어. 나는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때로는 들판에서 뛰노는 들소처럼 자유롭게 경기를 풀어갔어. 도대체 저 선수는 누구야? 나이도 어린데 경기장을 마구 누비고 다니잖아? 상대 수비수들을 가볍게 제치면서 골문 앞까지 빠르게 질주하거나 허를 찌르며 오버헤드킥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관중들은 크게 열광했어. 결국 우리 브라질 팀은 소련을 2-0으로 이기고 조 1위로 당당히 8강에 올랐지. 8강전에서 웨일스와 경기를 할 때였어. 나는 늘 그렇듯이 상대편 깊숙이 들어가서 동료 선수가 패스해주기를 기다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 후반 28분, 동료 선수가 내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패스했어. 나는 그 공을 왼발로 슬쩍 밀어 넣었어. 와! 관중들의 환호성이 들렸어. 내가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골을 터뜨린 거야. 그것은 월드컵 사상 가장 나이 어린 선수가 넣은 골로 내가 태어난 지 17년 239일 만에 넣은 골이었단다. 머릿속에서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 월드컵에서 골을 넣다니. 아버지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 맙소사, 아버지, 제가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어요. 내가 넣은 골로 우리는 웨일스를 1-0으로 이겼어. 준 결승전에서는 내가 세 골을 넣으면서 헤드트릭을 기록했지.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세 골 이상을 넣는 것을 헤드트릭이라고 해. 우리는 결승전에 진출했어. 나는 월드컵 내내 그동안 갈고 닦은 나만의 기술을 유감없이 선보였어. 관중들은 처음 보는 내 기술에 마냥 놀라고 즐거워했어. 사람들은 18살의 조그만 선수 펠레의 이름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외치기 시작했단다. 결승전에서는 주최국인 스웨덴과 맞붙게 되었어. 우리는 이미 스웨덴을 4-2로 이기고 있었어.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후반전 44분 50초, 스웨덴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비하고 있었어. 우리 선수 하나가 골문 앞에서 센터링을 날렸어. 나는 그 공을 받아 사포 기술로 상대 수비수의 머리 위로 띄운 다음 훌쩍 뛰어올라 머리로 공을 집어넣었어. 결승전에서 내가 넣은 두 번째 골이자 브라질의 마지막 헤딩골이었어. 사람들은 이 골이 월드컵에서 가장 멋진 골이었다고 해. 5-2로 스웨덴을 꺾은 우리 브라질 팀은 브라질 국기와 스웨덴 국기를 같이 들고 운동장을 돌았어. 5만 명의 관중이 모두 일어나 운동장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박수를 보냈어. 브라질의 예술적인 플레이, 브라질의 축구 황제가 탄생했다. 펠레로부터 브라질의 게임이 시작되었고 펠레를 통해 골이 확인되었다. 선수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했고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어. 브라질에서는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밤새도록 흥겨운 축제를 벌였지. 월드컵에서 우승하자 브라질의 가난한 국민들은 희망과 용기를 얻었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이제 브라질의 삼바 축구가 체력만을 앞세운 유럽의 투박한 축구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단다. 4년 뒤 칠레 월드컵에서 브라질은 전 대회 우승국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본선에 진출했지. 우리는 포르투갈과 연습 경기를 했어. 그런데 그만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넓적다리를 다치고 만 거야. 나는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픔을 참고 뛰었단다.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까 봐 몹시 두려웠어. 월드컵 본선이 시작되었을 때 다리는 최악이었어. 멕시코와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는 뛸 수 있었지만 나머지 경기에선 뛸 수 없었지. 1년에 100게임을 뛰어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월드컵 결승 4게임을 놓치다니.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 울기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나 붙잡고 싸울 것만 같았지. 이번에도 브라질이 우승을 차지했어. 나는 벤치에 앉아 지켜봐야만 했지.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쓸쓸했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야. 훌륭한 선수라면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해야 해. 그런데 나는 다리가 아픈데도 경기에 나가고 싶어서 계속 뛰었잖아. 잘못은 나에게 있어. 그 다음부터 부상을 당해서 쉬어야 할 때면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다른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경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지. 이 무렵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프로 선수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999골을 넣었거든. 한 골만 더 넣으면 1000골 돌파라는 큰 기록을 세우는 거지. 1969년 11월 19일 바스쿠 다 가마 팀과 경기를 벌였어. 나는 첫 번째 골을 넣기 위해 경기 내내 다리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지. 자주 슛을 날리곤 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공이 골대 위로 높이 날아가곤 했지. 이러다간 첫 번째 골을 넣기 전에 망신만 당하겠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지. 그러다 페널티킥 기회가 찾아왔어. 페널티킥이 성공하면 생애 첫 번째 골도 성공하는 거지. 조금 섭섭하긴 했어. 필드골, 그러니까 경기 중에 넣는 골로 첫 번째 골을 기록하고 싶었거든. 힘차게 페널티킥을 찼어. 골! 골! 펠레가 첫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구 역사상 세 번째로 1000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단다. 관중들은 내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열광했지. 우리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을 차분히 준비해 나갔어. 감독을 바꾸고 선수들을 새로 뽑아 체계적으로 훈련했지. 나는 이제 30살의 노장 선수가 되어 있었어. 젊은 선수들을 동생처럼 대하면서 팀의 사기를 북돋았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뛰었다면 이제는 브라질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팀의 단결이 중요했어. 직접 골을 넣기보다 다른 선수들이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어릴 적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던 말을 떠올렸어. 나도 브라질 팀의 승리를 위해 게임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물론 전 세계 선수들이 나를 집중적으로 방어할 테니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이야. 새로 뽑힌 자갈루 감독은 월드컵에 두 번이나 선수로 출전한 경험이 있었지. 그래서 그런지 선수들과 대화도 잘 통하고 선수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했어. 훌륭한 축구 감독이라면 자갈루 감독처럼 개인과 전체 간의 규율을 냉정하게 내세우면서도 따뜻하고 세심한 마음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 자갈루 감독이 선수들 개개인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며 믿어주자 선수들도 감독을 신뢰하면서 연습 경기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어. 이렇게 브라질 팀은 든든한 자갈루 감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거야. 자갈루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브라질 팀은 준결승에 올랐어. 여기까지 오면서 힘든 경기를 여러 차례 벌였어. 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믿었지. 강팀은 경기를 치를수록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법이거든. 준결승에서 만난 팀은 우루과이였어. 설령 우승을 못하더라도 우루과이는 반드시 꺾는다. 브라질은 1950년 월드컵 때 우루과이에 져서 준우승에 머문 아픈 기억이 있어. 그래서 우루과이만은 이기고 싶었던 거야. 처음에는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았어. 우루과이에 먼저 한 점을 내주고 말았지.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뛴 덕분에 우루과이를 3-1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나가게 되었어. 드디어 20년 전에 복수를 한 셈이군. 우리는 다시 한번 월드컵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지.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만났어. 이탈리아는 수비력과 공격력이 잘 짜여 있는 세계 최강의 팀이었어. 우리는 특유의 개인기로 이탈리아에 맞서 싸우기로 했어. 경기 초반부터 이탈리아 팀을 거세게 몰아붙였어. 전반 17분, 리벨리누가 이탈리아 수비진의 머리 위로 공을 띄웠지. 나는 공이 조금 높지 않을까 미심쩍었지만 순간적으로 몸을 높이 솟구쳤어. 그러고 나서 상대편 수비수를 피해 헤딩으로 공을 받아 넣었어. 첫 골. 골이 확인되는 순간 동료 선수들은 나를 덮치며 환호했어. 나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 자, 차분히 경기에 임하자고. 승리는 우리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 같은 남미 선수들은 골을 터뜨리고 나면 사기가 더욱더 높아지지.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수비를 갖춘 팀이라도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이야. 그러나 이탈리아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 전반 37분에 이탈리아 보닌세냐의 슛으로 1대1 동점이 되고 말았으니까. 우리는 매우 잘 싸웠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골을 허용한 거야. 자, 괜찮아. 가볍게 하자고.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니까.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나는 후배들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격려했어. 동점골을 넣은 이탈리아는 자신들의 주 무기인 빗장 수비로 우리의 공격을 꽁꽁 묶어놓았어. 후반 20분경 제르손이 이탈리아 미드필드 지역에서 중앙으로 돌파를 시도했어. 나는 제르손이 패스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대로 슛을 날렸어. 브라질의 두 번째 골이 터진 거야. 우리는 함성을 지르며 달리고 서로 엉겨 붙었어.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지. 5분 후에 나의 패스를 받은 자이르지뉴가 한 번 더 골! 내 발끝에서 자이르지뉴에게 공이 건네질 때 나는 이미 성공을 예감했어. 순식간에 3대1이 되자 승부는 끝난 듯이 보였지. 이탈리아 선수들은 화가 나서 욕을 해댔고 애꿎은 잔디를 발로 차곤 했지. 이탈리아 관중 가운데는 분을 사귀지 못해 의자를 발로 차며 경기장을 떠나는 사람도 보였어.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자, 모두 집중하여 브라질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골을 선사하자고. 내가 카를로스 알베르투에게 패스하자 그는 대포알 같은 슛으로 마지막 골을 터뜨렸어. 경기가 끝나기 3분 전이었지. 이렇게 해서 브라질은 4대1로 이탈리아를 이겼단다. 우리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통틀어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함과 동시에 줄리메 컵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지. 우리 팀 주장 카를로스 알베르투가 줄리메 컵을 들어올릴 때 브라질 국민들은 열렬히 환호했어. 동료 선수들은 나를 어깨 위로 높이 올렸어. 우리가 첫 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1958년처럼 말이야. 펠레는 축구의 황제다. 펠레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펠레는 이미 브라질 축구의 정신이자 전설이다. 펠레가 위대한 것은 자신보다도 브라질 팀 전체를 위해 경기를 하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민들은 나를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해 주었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떠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야. 나는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해야겠다고 생각했어. 1974년 10월 2일 리우의 마라카나 스타디움에서 폰테 프레타와 은퇴 경기를 갖게 되었어. 내가 34살 때였어. 마라카나 스타디움은 관중들로 가득 찼어.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기를 해나갔어. 20분쯤 지났을 때였어. 오랫동안 정들었던 경기장 구석구석을 바라보았지. 공을 향해 달리는 선수들, 계단과 의자, 환호하는 관중들. 그 순간 수많은 관중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것을 느꼈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어. 내게 온 공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 심판과 선수들, 그리고 관중 모두가 정지 화면처럼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어. 축구장 한가운데로 뛰어갔어.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높이 쳐들었어. 펠레! 펠레! 펠레! 펠레! 선수와 관중들이 소리쳐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 나는 두 손을 흔들어 담례했지. 그것은 하찮은 빈민가 출신의 작은 소년이었던 나를 오랫동안 사랑해준 브라질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 17살 소년처럼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침대에 들어누워서 공상만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 공격수인 만큼 세상을 매우 공격적으로 살았지. 가만히 서 있으면 누구도 공을 패스해 주지 않듯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인생의 기회가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축구가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라 해도 축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지. 나 또한 축구선수로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축구는 돈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지요. 내가 축구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라고 믿고 있는 까닭이 뭔지 아니? 축구는 게임에서 이기든 지든 깨끗이 승복하는 게임의 정신이 있으며 여럿이 힘을 합쳐 멋진 하나가 되는 팀의 정신을 지닌 스포츠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불평등하게 대접받지 않는 세상,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평등하고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스포츠이기 때문이지. 아무쪼록 여러분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축구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랄게.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